앉으세요. 아유, 네. 박자 감각이 아유, 처음 듣는 음악인데 아주 좋으시네요. 김재동 씨, 야 정말 네. 제가 조금 가까이 앉아도 되죠? 아니요.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재동 씨가 나오셨었거든요. 네. 꼭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뭐 해도 되죠? 아니요. 네. 전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진심이고요. 예, 제 몸에 손 대지 마세요. 전 소중하니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그냥 네. 제가 네. 그 윤도현 씨랑 김재동 씨랑 이 리플 달기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네. 같이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 네. 아우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제가 드디어 이거 해보게 됐어요. 네네. 제가 그러면 네. 개머리 곰꿍님이 올려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이디가? 네. 제게는 조금 힘센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많이 먹은 탓인지 몸무게가 나가거든요. 키 180, 몸무게 80. 남자들도 쉽게 들어올리지 못하는 저를 제 여자친구는 업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처음엔 애교로 시작된 주먹질이 이젠 무기가 되었어요. 배를 툭툭 치던 여자친구가 지금은 각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웃어 넘겨왔지만 이제는 무섭습니다. 저도 평범한 연인 관계를 원해요. 이런 사연이. 아이디는 굉장히 과격하신데 네. 여자친구한테 꼼짝도 못하시나 봐요. 네. 아 그리고 그 이런 사연에 맞추어진 아주 슬픈 음악 정말 언제 들어도 정말 참 조화가 잘 됩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순서가 그래요. 러브래퍼 여자친구를 탓하지 마세요. 저처럼 운동을 하세요. 전 여자친구가 자꾸 배를 때려서 배에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왕자가 생기면 맞아도 안 아픕니다. 그 바로 밑에 바로 리플을 또 맨땅의 헤딩님이 네. 열심히 운동해서 배에 왕자를 만들었는데 등을 때리면 어쩌죠? 다음은 이제 박지원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주 그 정직한 아이디죠. 그냥 이름을 그대로 쓰는 박지원님이 네. 네. 공갈 협박을 하세요. 너 자꾸 그러면 헤어진다. 그러니까 밑에 오리표 닭발님이 오리표 닭발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어설픈 공갈은 구타의 원인이 됩니다. 네, 어설픈 공갈은 아 이거 좋은 리플인데요. 네, 구타의 예, 원인이 되죠. 이거 리플 오늘 괜찮은데요. 다음 아이디 이제 그 굉장한 아이디 하나 나왔습니다. 홈런왕 편승엽. 홈런왕 편승엽. 오늘의 저 아이디네요. 1등 아이디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드렸는데. 자, 홈런왕 편승엽님께서 아이디에 비해서 그래도 좀 그래도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마한테 일러요.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답니다. 좋은 방법이죠. 네. 엄마한테. 그러나 이런 일로 엄마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또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진짜 곰국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개머리 곰국은 진짜 곰국이 아니다. 아니다. 자기가 진짜 곰국이다. 님은 속으신 겁니다. 얼른 헤어지세요. 지금껏 남자랑 사귀어 오셨습니다. 다음 아이디도 예. 제가 어머 이거는 제가 네. 아이 말하기가 너무 이거는 제가 말할 수가 쑥스러워서 재동 씨가 대신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못 읽겠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아이디. 뭐 어때서요 이게? 왜요? 괜찮은데. 못 읽겠는데. 엉덩이로 숨 쉰다. 아니 이런 아이디도 이거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둘이서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여자 남자 아, 여기 둘이서 아, 해볼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역할. 이제 제가 아우, 여자 할게요. 제가 참 바래왔던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 눈을 많이 뜨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 눈을 많이 뜨고요? 네, 아유, 맞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눈 크게 뜨고 살 수 있어요. 알았어. 또 네. 부담스럽네요. 네, 여자친구가 때릴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때리는 순간 몸을 앞으로 내밀어 세게 맞는다. 아, 그렇군요. 일단 때려보세요. 이렇게. 아, 손 아파! 이때 네. 잽싸게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쓰다듬거나 준비했던 약을 발라주면서 네, 아, 아파.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손 아프지? 응, 왜? 바보야, 나는 그 너한테 맞는데 이골이 났지만 나 때릴 때 네 손이 다치면 안 되지. 아프잖아, 응?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애드립은 치면 안 되는데. 여자친구 예. 감동에 빠지고. 네. 응? 네. 다음부터 때릴 때는 요령 있게 네 손 안 다치게 때려. 나 다치는 건 괜찮은데. 어머, 손에 굳은 살이. 네. 네. 자기야, 나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자기도 많이 아팠지? 나 이제 자기 안 때릴게. 미안해. 괜찮아. 손 줘봐. 호호. 네, 이런 식으로 하랍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개머리 네. 곰국 당신은 100%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네. 염두에 놓을 점은 여자친구분이 요령 있게 평생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요령 있게 평생 때릴 네, 수도 있다. 안 맞도록 몸을 앞으로 내밀면 머리를 때리는 거죠. 배에 왕자를 만들어 놓으면 등을 밟아버리고 뭐 그런 거 그런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최은수님께서 여친께서는 더 힘드실 거예요. 남친을 들어올릴 때 당신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그녀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맞는 숫자와 그녀가 상처받는 횟수와 비례하지 않을까요? 당신을 정말 믿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개머리 곰국 씨, 맞는 게 아플까요? 사랑하는 그녀를 잊는 게 아플까요? 그랬더니 바로 밑에 리플로 순데렐라 님이 지금은 맞는 게 아프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맞는 지금은 게 아프죠. 아프겠죠. 아, 정말 순데렐라. 전 아이디 중에 전에 아주 재밌었던 게 오드리 될 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많았습니다. 오드리 네. 될 뻔, 부룩 실패. 그다음에 아기 공룡 둘째. 아기 공룡 둘째. 이런 아이디들. 굉장히 그리고 백마탄 환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건 독특한 상상력 아닙니까? 어? 공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백마 위에 한 명이 다리에 기부스를 내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아주 창백해가지고 백마탄 환자 이거 정말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 부룩 실패 이런 걸 생각을 해내겠습니까? 대단한 분 순데렐라. 순데렐라 대단합니다. 그러면 순데렐라는 12시 넘어서 오면 왕자가 이제 창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맞추어 보는 거죠. 여기 니를 넣어야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데렐라 12시가 지나면 돼지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죠. 순대 맛있는 순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데렐라. 야 이거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IQ 180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유 진짜 대단해. 다음은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분이 마지막 리플인데요. 네, 네.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분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번 큰아버지 회갑 때 데려올 여자친구도 없다고 큰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차라리 여자친구한테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 진짜 아까 네. 김재동 씨가 훨씬 낫죠. 너무 좋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김재동 씨 오늘 네. 너무 감사했고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많은 네. 나 마무리 하면 안 돼? 아, 그래. 다음 주에도 많은 리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네,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